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의 골기 모임이 15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직맹일군들, 시안의 노동자들과 직민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된 다음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들을 본받아 말리마 석도 창조대전에 앞장에서 영웅족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